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불안한 미래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일들과 그런 형편들 또 그런 상황들 암담한 우리 한국의 현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계속 정치 관련된 그런 뉴스랑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우리 청년들이니까 좀 많이 들으세요. 썰전 좋더라고요. 썰전이나 JTBC에서 하는 정치부회인가? 이런 것들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소망이 없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해먹는 그 모습들, 그래서 왜 오늘날 이제 청년들이 계속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헬 조선이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원망이 큰가,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그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너무나 제일 큰 안타까움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참된 기쁨 속에, 참된 감사 속에, 참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어떤 근거와 그 바탕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좀 든든하게 만들고 그러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예화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내가 복권이 당첨됐으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몇 주만 있으면 내가 받는 돈이 50억이 된다. 우리가 돈에 약하니까 돈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갑에 두둑하게 한 50만원을 넣고 다니다가 재수가 없어서 깡패를 만나고 다 뺏겼습니다. 얻어 터지고 아프게 얻어 터지고 만나서 깡패를 만나서 다 돈을 얻어 터졌는데 다 돈을 뺏겼는데 근데 여러분들 내가 분명하게 50억을 이제 몇 주 뒤에 받는다. 그게 분명하게 있는 사실이고 진짜라면, 그렇죠? 내가 당장 당했던 그 깡패 만난 재수 없는 일, 그리고 50만 원 다 뜯긴 거, 그것이 여러분들 나한테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될까? 예? 그렇게 그게 내가 넋놓고 울 그런 문제가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50만 원 뺏기고 맞으면서도 속으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는 50억이 있어 하면서 병원 가면 되지. 재수는 없지만 50만 다 가져가 봐라. 나는 아직도 50억이란 든든한 게 있단 말이야 하면서 예?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신자의 삶이 여러분들 이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뭐 그렇다 해도 그 삶을 웃으면서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우는 상인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삶의 기쁨과 무슨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건지. 제가 뭐 날마다 주일날마다 죄를 강조하니까 그리고 죄인이다 안 된다 이걸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제가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울해지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걸 보자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고 하자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제발 여러분들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모르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딴 데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을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거에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맨날 나는 부족해 뭔가 뭐 그런 마음으로 늘 살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위에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뭐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라는 게 생략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는 이 생략된 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9장이 아니구나. 19장 27절이에요. 19장 27절.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내가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 자 여러분들 영생이란 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위에 전 시간도 배웠고 전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생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어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보상이에요. 하늘나라의 보물이고 보상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중히 하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느라고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거 자체 있잖아. 그것을 지금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소원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고 천국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거 이루어지는 게 그걸 보상받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좋은 거라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이 심각한 문제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태풍도 일어나서 저기 막 IT 막 엄청 깨지고 미국도 지금 날리고 우리나라도 지진하고 태풍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그 뭐요 수많은 악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인류가 그렇게 악과 그 막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인류에게 정말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보상인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야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네. 여기서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자 지금 베드로는요 뭐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렸으니까 다음에 나는 뭘 받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1,000원을 버릴 테니까 나한테 10,000원 주세요. 그럼 이거는 정말 욕심이 없어서 1,000원을 버린 게 아니죠. 그렇죠? 만 원이라는 더 큰 욕망을 위해서 그냥 잠깐 버린 거란 말이야. 마치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버렸는데 그럼 나한테 뭘 줄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나를 위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거,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누려야 마땅히 누려야 할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다른 어떤 축복이나 다른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버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만을 선택한다는 거고 예수님만을 안에서 만족한다는 거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가는 길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래서 뭐를 얻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포기하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도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분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새겨주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거를 어떻게 진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내가 어떤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정말 충만하게 해주고 충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그 보상과 축복은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안 가지고 무소유를 주장하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삶들.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늘 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네? 그럼 관계는요, 뭐 깊어지는 게 있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 뭐야 어정쩡한 그런 거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그 존재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계속 있고 싶고 계속 뭔가 하고 싶고 아무튼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만나는 상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분이라면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이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과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질 거고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좋아하게 될 거고 원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냥 봉사하고 있고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난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과 소통을 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죠. 왜요? 성경이 다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고 지금 뭐하고 계시고 앞으로 뭐 할 건지 다 이야기하는 예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와 진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치 여러분들 인생에 50억 대박이 난 로또를 받은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 십자가에 모든 걸 버리셔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하늘의 보화라는 거, 보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알고 살아갑시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거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보상과 사랑과 축복이 아니에요. 아 물론 큰 맥락에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이야기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정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 보화가 자기 전부를 다 팔아도 될 만큼 더 값진 거라는 걸 아니까 속이는 거지만 그 밭의 주인한테 가서 자기 전 재산 주고 그 밭을 사버린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그 비참함과 그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제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상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앞에 부분을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버린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죽음 뒤에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보십시다. 앞에 좀 넘어가 볼게요. 9장으로 가보세요. 누구였지? 네네네. 9장 맞습니다. 9장 33절 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네. 여러분들 여기를 보니까 제자들이 뭐 갖고 따지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이걸 갖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에 잘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고 됐냐면 하늘에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앉게 되냐 이렇게 따진다고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생각은요 여전히 영생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들이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범위가 뭐냐면 그건 죽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어떤 그 어떤 혜택과 축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또 두 제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늘나라 우편에 하늘나라 가실 때 나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 뭐 혜택을 받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적어도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축복이라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개념을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 영생은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관계가 또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듯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연결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100% 들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뭐 잘 알지도 못하고 혹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뭐 좋은 모습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마디씩 합시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알았죠? 옆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옆 사람 없으면 앞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한테 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좀 해보라니까 진짜 안 하고 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예수님이 되게 하신 말씀이 되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엉뚱한 것 같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리면 100배로 받는데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새로운 관계는 서로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그런 관계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새로 형성된 물론 우리가 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축복이다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한테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만큼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도 아마 막 거부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가볼게요.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게 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이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나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 죄인들이요.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상식적인 사람들, 교양이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피해야 되는 사람들, 거부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등쳐먹고 세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하면 친일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러 왔고요, 그런 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이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자,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한테 축복이 될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한테 축복이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노하우를 잘 알려주는 거? 그게 축복의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결국은 다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를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 관계로서 교회는 함께 서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교회 관계에서 물론 우리가 서로 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교회 지체가 서로 축복이 되는 그 축복이란 의미가 뭐냐면, 우리 서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훌륭하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나도 동일한 그런 죄를 갖고 있는데 내게도 그런 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조금씩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 예수님과 소통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면 조금씩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물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겠지만, 겉으로라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변화들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새 내 그냥 습관이 되고 내 모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관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상, 내가 기대하는 그 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그 보상은 30절 후반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네, 같이 30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 번째 하늘의 보상은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첫 번째 보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세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들이 많이 있잖아.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 있고 기도회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참여를 하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요? 내 교회 공동체의 관계 이거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걸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은요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건데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죠. 그렇죠? 왜요? 아니 핍박을 왜 복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는 것을 보상이고 하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믿기가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야지.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쉽게 뭐 예수님 믿어요 난 교회 다녀 이렇게 그냥 떠벌리고 다니지만 예수님이 사셨고 또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였어요 다? 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길을 간다는 거였거든요.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죽어도 난 괜찮습니다를 선택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북한에도 그리고 저기 중동에도 여러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다 손해보게 되고 막 북한만 해도 막 어디 가 총살당하고 막 탄광에서 평생 동안 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물어야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편하게 사는 이 남한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핍박을 받는다는 건 뭘까? 핍박을 받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숲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북한이나 저기 중동이나 뭐 이슬람 때문에 막 숨어서 믿어야 되고 걸리면 죽고 하는 그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렇게 편한 데서 내가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고 있는데 그 나에게 핍박이 있어야지만 그게 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그 핍박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핍박이요. 뭘 증거하냐면 바로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에게 반드시 믿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이 왜 복이 되냐면 그 핍박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제 치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일본의 그 권력과 힘 앞에 이렇게 아부하면서 친일파가 돼가지고 같은 민족을 팔아먹으면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요 뭐 했어요?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정계의 고위직 다 차지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어떤 독립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하고 나는 일제히 그렇게 그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못 살고 가난하고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해방되고 나서 이게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뭐예요 친일파들이 뭐 다 장악하고 뭐 거기 거의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막 다 장악하고 이제 여전히 독립운동가의 그런 자녀들은 혹은 후손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게 되었죠. 그래서 뭐 막 어떻게 해보자 뭐 친일파 재산도 이렇게 회수하고 유공자 자녀들 이렇게 도와보자 하면 노력하지만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막 많은 걸 이미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뭐냐면 반드시 이것과 비슷하게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고 또 나도 그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정말로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나라처럼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냥 네, 다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걸 확인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하나도 안 불편하다. 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아니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막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없이 그냥 잘 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내가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은요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나에게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요? 그 핍박과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생각해야 돼요. 아, 쟤는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핍박과 환난 속에 손해 속에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 당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증거되는 겁니까?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늘의 그 축복, 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공동체와의 관계라는 거,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편하지 않고 네, 그냥 좋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을 향한 축복의 길이 되는 거고 또한 내가 이미 축복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부터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읽어봅시다.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인데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받은 축복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